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1 통합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2단원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력 향상 문제들을 탈탈 털어서 마무리를 잘 하면서 2단원을 잘 떠나보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난번에 24번까지 풀었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5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75페이지, 25번이죠. 중요 표시가 붙어있는데 문항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반은 이거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있는 대로 한번 골라봐라. 그래서 주인공은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이게 기억보기입니다. 어때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래도 아미노산 정도는 구조를 좀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가운데는 누가 있고? 탄소가 중심이 있고 탄소는 4개의 결합을 최대로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쪽에는 아미노기라고 해가지고 NH2가 존재하고 반대쪽에는 COOH라는 카복실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수소가 하나 공통적으로. 선생님 지금까지 그린 구조는 다 공통으로 아미노산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고 위에 이 작용기 부분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여 종으로 달라지게 된다 하는 거 공부한 적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미노산. 그리고 이 단백질, 니은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근육의 주성분이냐? 뭐 그렇습니다. 여기다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하자면 면역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항체 같은 것들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단백질로 이루어진 것들 중에 히읗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효소 호르몬 항체, 뭐 헤모글로빈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의 주성분이 됩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아미노산의 수, 이 아미노산이 몇 개가 연결이 되느냐. 그 다음에 첫 번째에 오는 아미노산과 두 번째에 오는 아미노산, 뭐 세 번째 자리에 누가 오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20종류 중에 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오느냐랑 전체적인 길이,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의해서 다른 형태의 단백질이 합성이 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답은 5번인 문제.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26번은 지금 보니까 두 개의 단위체가 결합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건데 여기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에서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주인공은 지금 단백질인 상황이다.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정리를 하기로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이름이 뭐였어요? 기본 단위체 이름이 바로 아미노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아미노산이고 얘도 아미노산이죠. 뭐 그 아미노산의 종류가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다. 뭐 그런 건데 두 단위체가 만나서 A라는 결합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결합의 명칭을 외워야 되는 결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더 큰 범위의 결합으로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은 정말 큰 종류의 결합의 명칭이고요. 그런 공유 결합들 중에 어떤 애들끼리 공유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또 여러 개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공유 결합인데 누구누구가 만나가지고 어떤 형태의 결합을 이루느냐 그거에 따라서 명칭이 하나 더 붙은 것이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인지 물어봤습니다. 아니죠. 아미노산이죠. 뉴클레오타이드는 뭐의 단위체예요? 이거는 DNA, RNA 같은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예요. 그래서 잘못됐다. 그다음 니은 가 과정, 그러니까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물이 빠져나오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때요? 배운 적이 있던가? 그쵸?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얘네 둘이 지금 모든 결합을 다 하고 있는 상태, 각각의 아미노산이. 근데 지금 나랑 쟤랑 손을 잡아야 돼? 근데 내 빈손이 없는데 지금 뭘 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내가 들고 있던 거를 놓고 손을 비운 상태에서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들고 있던 걸 놓으면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오게 된다. 한쪽에서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오고 한쪽에서 OH, 그죠? 그 히드록시기가 하나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물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A는 펩타이드 결합이다. 그죠? 굉장히 유명한 결합의 명칭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은 서술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림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에서 케라틴 단백질과 콜라겐 단백질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케라틴 단백질은 보통 이제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단백질은 피부에 많이 존재하는 그런 단백질인데,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뭔가 어떤 우리가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나? 하고 봤더니 그렇진 않고, 20여 가지 아미노산으로 모양과 기능이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서술을 해라. 지금 모양과 기능이 다양한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세포 하나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 각각이 호르몬으로 또는 효소로 막 이렇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아주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20여 개의 종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냐. 얘네들은 오히려 좀 비슷하게 생겨서 안 다양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서술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한 바가 있거든요. 이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이 어느 정도의 길이로, 그 다음에 어떤 배열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의 어떤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구조도 다 달라질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정리해서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모범 답안을 보면 이래요. 아미노산의 수, 그러니까 결합하는 아미노산이 100개가 결합하는지 200개가 결합하는지 이게 전체적인 길이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수, 그다음에 종류, 배열, 몇 번째에 누가 오느냐 그런 것이 아주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다양하여 펩타이드 결합 후그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 다음에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서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해서 여러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기능도 달라진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 이제 우리가 해설지에 있는 그 문장 그대로 가져온 건데, 아미노산의 수와 전체적인 길이, 그래서 종류, 배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종류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그 폴리펩타이드가 어떻게 구부러져서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 폴리펩타이드가 합쳐져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면 조금 더 이제 좋아지겠죠. 그렇게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아주 다양한 단백질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설계도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8번 문제예요. 그림은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단위체의 이름은 일단 뭐죠? 일곱 글자. 뉴클레오타이드고요. 일단 뉴클레오타이드는 이 당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랑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나눠볼 수 있는데,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의 종류.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당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의 종류의 이름에 따라서 이 앞글자가 달라진 거였다. 그러면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이름이 뭐였더라? 얼로 시작하겠죠? 라이보스입니다. 라이보스. 그런데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그 라이보스에서 옥시,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 형태다. 그래서 디옥시, 옥시가 하나 없어졌어요. 딜리트 됐어요. 디옥시 됐어요. 그래서 디옥시 라이보스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의 당이다. 근데 이렇게 이름이 아주 어렵게 생겼어도 사실 포도당 같은 친구다. 그 당이죠, 당. 포도당 같은 친구인데 그냥 포도당 친척이다. 친척. 그래서 이름이 좀 외국계인 친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가질 수 있는 염기의 종류도 조금씩 달랐는데 D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하고 한 가지 더 타이민이 올수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R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공통인데 타이밍이 올수 없고 유라실이 오게 된다. 요렇게. 그래서 이 당의 종류만 가지고도 이거 DNA를 이루고 있는지 RNA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인지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염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봐도 사실은 알 수가 있다. 뭐 A, G, C, C, T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DNA라는 뜻이고 A, U, C, G, U 뭐 이렇게 U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는 RNA라는 뜻이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보기 기억에 RNA의 당은 디옥시라이보스냐? 아닙니다. 이앞 글자를 기억하세요. D가 붙었으면 이거는 DNA를 구성하는 그런 당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RNA니까 얼로 시작하는 라이보스. 그래서 기억을 틀렸고. 니은, DNA의 염기는 세 종류냐? 아니죠. DNA든 RNA든 네 종류씩의 염기 중에 하나가 올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네 개입니다. A, G, C, T.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이룰 때 염기끼리 상호적으로 결합한다. 이게 처음에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면 이말 자체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일단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있죠. 그래서 지금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얘네들이 길게 연결되면 이거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이고,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도 인산, 그 다음에 당, 염기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들끼리, 아까 아미노산들끼리 연결이 됐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쭉쭉쭉쭉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RNA 같은 경우에는 그한 가닥으로, 그냥 단일 가닥으로 존재하는 거고, DNA는 그렇게 생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마주보는 염기들끼리 상호적인 어떤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결합을 하거든요. 근데 상호적인 결합이라는 거는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고, 그 상호 보완적의 의미를 다음 문제, 29번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적으로 결합한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 상호적인 결합은 A와 T가 상호적으로 결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C와 G가 항상 서로 마주보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쪽 한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쭉쭉 A, G, G, C, T, A, G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염기 서열이 있으면 건너편에 있는 서열도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왜? 항상 이 규칙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럼 A의 맞은편은 항상 T, G의 맞은편에는 항상 C, 얘도 G니까 맞은편에 C가 와야 되고, C의 맞은편에는 G가 와야 되고, T의 맞은편에는 항상 A가 와야 되고, A의 맞은편에 T가 와야 되고, G의 맞은편에는 C가 와야 되고,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결합을 우리는 상호적인 결합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T 짝꿍이고 CG 짝꿍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디귿 보기만 맞으니까요, 요 문항의 답은 3번 디귿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 해결했고요. 방금 봤던 이 상호적이라는 느낌을 좀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이 29번의 그림이에요. 보면 29번은 다음은 그림은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각각이 DNA를 구성하는 그 단위체라고 했으니까 각각 하나하나는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겠죠? 이렇게.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뉴클레오타이드의 그림은 당이 보통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산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염기가 오는 거죠. 근데 이 염기 자리에 올수 있는 종류가 네 가지라서 넷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하나가 오는 거다. A가 오거나 G가 오거나 C가 오거나 T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팀 타이밍 네개 중에 하나가 요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인산이나 당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인산이랑 당 부분을 굉장히 간단히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네모 막대기 모양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인산이랑 당을 퉁쳤어. 그리고 여기서 튀어나와 있는 염기만 이렇게 그림으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 그림에서는 요렇게 더 길게 쭉 뻗어나온 거는 아데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짧으면서 요렇게 돼 있는 모양은 사이토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길쭉한데 약간 둥글둥글하게 앞으로 뻗어나와 있는 요거는 구아닌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짧은데 약간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게 이렇게 파여 있는 각지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기역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 기역은 유라실과 타이밍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유라실인지 타이밍인지 알수 있는 정보는 이게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DNA는 유라실 말고 누가 와야 돼? 타이밍이 와야 되죠. 그래서 타이미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다. 이런 자료예요. 근데 보면 왜 항상 아데닌은 타이밍과 결합해야 되는지가 그림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구조가 맞아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C와 G가 결합하는 이유도 이렇게 얘네 둘은 그러니까 느낌을 그냥 보여주려고 그린 거지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A와 T가 이렇게 좀 각져 있는 모양으로 서로 만나게 되어 있다면 C와 G는 서로 약간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탁 약간 퍼즐 맞추듯이 맞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구현해서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길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데닌 길잖아요. 실제로 이 아데닌의 사이즈 자체가 조금 부피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밍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아데닌과 타이밍이 결합해야지만 이 서로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토신도 좀 짧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아닌도 좀 길게 그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구아닌도 아데닌처럼 약간 부피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토신이 타이밍처럼 좀 작습니다. 그래서 또 얘네 둘이 만나야만 이렇게 그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만약에 아데닌과 구아닌이 결합하게 되면 둘다 부피감이 있는 애들이니까 가운데 이렇게 많이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사이토신과 타이밍이 만나게 되면 둘다좀 작은 애들이니까 여기는 조금 더 가까이 오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간격이. 그래서 뭐 이렇게 울퉁불퉁 할수 있는데, 얘랑 항상 만나고, 얘랑 얘가 항상 만나다 보니까 항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보적인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타이밍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룰 때 동그라미 기억은 구아닌과 결합하나요? 구아닌이랑 결합하기가 어렵게 생겼죠. 그죠? 실제로 저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디귿, 이 단위체는 인산당 연기가 1대1대1로 이루어져 있다. 인산당 연기가 한 개씩 있다. 1대1대1이다. 맞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기억 디귿 맞고 답은 4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요 표시가 붙어 있네요. 그림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 동그라미 기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생김새만 봐도 누구 이게 생겼어요?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는 DNA. 그죠? 이제 이 정도는 너무 워낙 유명한 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 보고 알아맞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서로 마주보고 꼬여 있는데 지금 염기들끼리 상호 보완적으로 상보적으로 지금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A는 항상 T와, 그죠? A는 항상 T랑 결합해야 되고 예외는 없어요. 그 다음에 G와 C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마주 보는데 T 맞은편에 뭐 G가 있다 이러면은 잘못된 거죠. 그죠? 그건 돌연변이 결과로 만들어지거나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자료의 내용이 이게 다고 바로 보기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들을 골라주면 되는데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저 물질은 DNA냐 맞죠? 이중나선 구조도 확인되고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도 RNA로는 볼수 없겠다. 그 다음에 니은 이 기억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라서 우리가 줄여서 유전 물질이라고도 부릅니다. 맞는 내용이고 그 유전 정보란 뭐라고 했죠? 유전 정보가 뭐를 만드는 정보다? 어떤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합성에 대한 그런 설계도에 해당하는 정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다고 했어요. 어떤 단백질을 만들 것인가. 그런, 이 아미노산이 첫 번째 오고, 그 다음 아미노산 뭐가 오고, 요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저장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에 포함된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인산 계속 쭉 연결돼가지고 한 가닥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우리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쭉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당과 인산끼리 결합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게 바로 이 그림이죠. 당인산 쭉쭉쭉쭉 결합을 하고 양쪽으로는 그냥 나와 있는 이 염기들이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린 거고 근데 그게 한 가닥이 아니고 한 가닥을 더 만들어가지고 걔네 둘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이다라는 의미가 이 디귿 보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에 포함된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을 해요. 그게 반복되면 결합을 계속해가지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두 가닥이 마주보고 구성된 것이 DNA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31번. 서술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두 개 나와 있고요. 그림 가와 나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와 나는 DNA와 RNA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자마자 누가 누군지 알잖아요. 일단 가가 누구예요? 가는 RNA죠. 나는 누구죠? 나는 DNA죠. 자, 그런데 가와 나는 무엇인지 이름을 각각 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서술을 하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에 딱 그림까지만 보고 누군지를 쓰고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구분했느냐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정도는 너무 쉽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쓰는 게더 쉽지 않거든요. 표현을 좀 구분을 해야 돼가지고. 자, 일단 얘는 RNA고 얘는 DNA죠. 이 문항에서 묻진 않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았지? 얘는 일단 단일 가닥이고,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있어서?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RNA일 수밖에 없다. 두 가지 단서를 통해서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 DNA인 건 어떻게 알아요? 이중 나선 구조이고, 그 다음에 염기 종류 중에 타이민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이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건 DNA겠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일단. 가는 RNA, 나는 DNA다. 그럼 얘네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느냐 쓰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DNA의 역할은 뭐라고 봐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보통 이 정도에서 많이 서술을 하죠.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아니면 뭐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뭐 이렇게도 할수 있고. 근데 지금 RNA에 대해서는 얘는 유전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해서 강조를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던 정보의 중에 일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만드는, 단백질 만드는 곳에 가가지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그런데 이 관여라는 표현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공부를 하겠지만 굉장히 범위가 넓은 표현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관여를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다면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관여의 범위는 아주 넓다. 그래서 지금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게꼭 RNA만이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원래 원본 정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의 일부를 RNA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합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DNA는 관여한다고 할수 없느냐?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RNA가 특히 더 직접적으로 그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더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얘를 살린 표현이고요. 얘네들도 DNA 같은 경우에도 관여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한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이렇게 요게 답이 있고, 32번은 지금 원자에 대해서 그림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림은 원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하는데, 그 보기로 넘어가기 전에 각각의 명칭 정도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가운데 있는 A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지? 원자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변을 돌고 있는 B는 전자입니다. 일단 요 정도는 정리를 해놓고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원자 자체는 중성이냐? 그러니까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요 덩어리 자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동일해서 중성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 우리가 원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는 중성이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비는 음전하를 띠고 있느냐? 전자. 그렇죠.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음전하를 띠고 있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D급. A와 B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일단 방금 전에 봤듯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예요. 그런데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죠. 뭐 항상, 중성자가 항상 있다고 볼 수는, 모든 뭐 수소도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둘이 같이 있고, 그때 양성자가 무슨 전하를 띠니까? 이름 그대로 양성을 띠니까, 그쵸?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일치하게 되면 중성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알기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전자가 여기에 보통 속박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기역니은 D급, 답은 5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33번. 33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도체, 부도체의 명칭의 뜻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다 수월하게 풀었지 않을까 싶은데, 보니까 여기 막 굉장히 어떤 회로도 나오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할것 같지만 꼼꼼하게 잘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A와 B를 전기 회로에 각각 연결해서 검류계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검류계라는 거는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그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검출할 수 있는, 그 전류의 흐름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전지를 지금 1.5V 연결했고,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만약에 이 A와 B 중에 이 전기 전도성이 있는 물질이 연결이 된다면 회로가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아마 흐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전압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A를 연결을 해보기도 하고 B를 연결을 해보기도 하는 거죠. 각각을 연결해서 이제 스위치를 닫아보았다. 그랬더니 실험 결과 회로에 흐른 전류가 표와 같았다고 합니다. A를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고 B를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흘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써봐라. 각각 누군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A와 B는 각각 도체와 부도체 중에 하나라고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 너무나 쉽죠? A를 연결했을 땐 전류가 안 흘렀어요.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는 누구란 얘기야? 부도체란 얘기죠. 부도체. 도체 아님. 부도체. 자, 그 다음에 B는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자유전자를 갖고 있는 도체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었다. 그래서 A 부도체, B 도체. 끝입니다. 자, 풀어냈고. 그 다음에 34번 문제, 중요 표시가 붙어 있네요. 그림은 전선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이라는 거는 그 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길게, 뻗게 일부러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안쪽에 보면 이렇게 금속이 들어있고, 바깥쪽에는, 바깥쪽에 그냥 그 전기가 지나가는 그런 도선이 노출이 돼 있으면 우리 감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에는 일부러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 물질을 골라가지고 바깥에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이제 피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피복이 전선 안에 있는 그 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A는 구리고 B는 고무이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도체 대표로 구리가 쓰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감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도체 대표로 고무가 쓰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A는 도체이다. 구리, 그쵸? 금속이면서 자유전자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전기 전도성이 있는데, 전기 전도성이 아주 좋은 것들 중에서 이제 비싼 애들이 많으므로 적당히 전기 전도성이 있으면서 가격이 합리적인 그런 구리를 많이 쓰죠. 그래서 A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체 맞습니다. 도체의 한 종류. 그 다음에 니은. B를 이용하여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만드느냐. 여러분들 뭐 플래시 메모리 장치가 뭔지는 모를 수도 있는데, 메모리 장치, 메모리 장치. 근데 그걸 고무로 만드는 걸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반도체로 만들고요. 얘는 그냥 부도체죠. 부도체. 부도체.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 다음에 D급. 자유전자는 A, 구리가 B, 고무보다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 전도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구리가 더 많아서 구리 같은 애들을 쓰는 것이다. 도선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5번입니다. 35번에도 연달아 중요 표시가 지금 붙어 있네요. 이제 반도체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림은 규소로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뭐야? 규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순수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규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14족이죠.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그룹 14족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바깥쪽 껍질에 8개를 채우고 싶으나 내가 지금 가진 건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어. 그래서 반이 딱 차있고 반이 비어있는 그런 상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주변에 있는 애들도 딱반 차있고 반이 부족한 상태니까 각각이 다 공유를 하면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양쪽에 4군데에 있는 애들과 하나씩 서로 내놓고 공유를 하면 나도 8개 채워진 느낌, 너도 8개 채워진 느낌, 너도 8개 채워진 느낌으로 안정하게 그런 전자껍질을 채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그다지 썩잘그 전자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그 자유전자가 조금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전기적인 전도성이 부도초에 비해서는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전도성이 증가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온도가 됐을 때, 이 실온 정도만 되더라도 부도체에 비해서는 훨씬 좀 전기 전도성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니은. 원자과 전자가 다섯 개인 불순물을 첨가하면, 원자과 전자가 다섯 개인 불순물 보통 이제 15족 원소죠.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증가하느냐?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 더 전자를 갖고 있는 애를 여기 가운데다 넣는다. 그러면 걔도 공유 결합 다 하고 하나의 전자가 남아 돌게 되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남아 돌면서 얘가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전류가 흐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자과 전자가 다섯 개, 그러니까 다른 말로 15족 원소를 불순물로 첨가한 그런 반도체를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전하,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돌아다니게 만드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N자를 따서 N형 반도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순수 반도체에다가 15족 원소를 첨가, 일부러 불순물을 첨가해가지고 전기 전도성을 높이는 것이, 발생시키는 것이 N형 반도체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원자과,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불순물, 이건 뭐예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그런 원소는 우리가 13족 원소들인데, 일부러 걔네들을 불순물로 첨가해요. 그럼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 지금 규소만으로 돼 있을 때는 다 예쁘게 맞아 떨어졌는데, 얘가 만약에 13족 원소로 바뀌었다. 그러면 전자 한 개가 부족하잖아요? 얘가 없는 거야. 하나 부족해. 그럼 그 자리가 뭐가 된다고요? 양공이 된다. 양공. 실제로는 빈자리인데, 그 자리로 자꾸가 전자가 딸려오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서 플러스 전하를 띈 것처럼 그 취급이 되죠. 그래서 파지티브 차지의 앞글자 P를 따가지고 P형 반도체라고 부른다. 요렇게 양공이 생기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럼 전기 전도성이 감소해요? 아니에요. 그럴 때도 그 자리로 옆에 있는 전자들이 자꾸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런 전하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가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전기 전도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든 P형 반도체든 일부러 불순물을 첨가해서 방식은 조금 서로 반대라고 할수 있지만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36번입니다. 서술형 문제인데요. 보니까 그림은 규소로 이루어진 물질에 인을 첨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인이 하나 들어갔는데, 우리가 만약에 인이 원자 번호가 몇 번인지, 얘가 몇 족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림을 한번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공유 결합을 사방팔방 예쁘게 하고 뭐가 하나 남아요? 전자가 하나 남았다.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첨가했을 때이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이 반도체의 종류를 쓰고 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까닭을 서술하래요. 자, 이 반도체의 종류는 N형 반도체죠. 왜? 지금 보면 전자가 하나 남는단 말이에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네거티브 차지를 갖는다. 그래서 그거의 앞글자 N을 따서 N형 반도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일부러 전자 하나가 남게 15족 원소를 써서, 원자과 전자가 하나 더 많은 15족 원소를 써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모험 답안을 한번 보면, 인을 규소로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 물질에 첨가하면, 이렇게 불순물을 첨가하는 걸 우리가 도핑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따 다른 문제에서 이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도핑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도핑했을 때, 인의 원자과 전자 중 4개가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해요. 일단 얘는 원자과 전자가 5개 있는 애인데 4개는 다른 애들이랑 지금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하나 남았다. 그래서 전자한계가 남게 된다. 이 전자가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원리다라고 서술을 조목조목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유는 하나 남은 이 전자 때문에 걔가 돌아다니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7번은 지금 다이오드에 대해서 지금 문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반도체 X와 반도체 Y를 접합하여 만든 다이오드를 전지와 검류계에 연결한 모습이다. 자, 지금 전지에서 이렇게 플러스 극이 이쪽에 연결이 돼 있고, 마이너스 극이 이쪽인데, 검류계를 거쳐서 이렇게 다이오드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검류계의 바늘이 움직였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떻단 얘기야?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 다이오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이오드는 무슨형 반도체와 무슨형 반도체를 이어붙여서 만든다? N형 반도체 하나랑 P형 반도체 하나를 이어붙여서 만든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어붙이는데 지금 이 문항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전류가 흐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묻고 있진 않아요. 그 정도는 몰라도 지금 여기 있는 반도체 문제는 다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를 우리가 그냥 기억하기로 이 N이 네거티브 약 글자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이쪽에다 걸어주고 P가 파지티브 플러스 약 글자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플러스를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N형 반도체에는 뭐가 남아도는 상태야?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가 남아도는 상태인데 걔는 어느 쪽으로 끌려가는 성질이 있죠? 플러스 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성질이 있죠? 얘는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에는 뭐가 존재하는 상황이야? 양공. 양공이라는 전자가 하나 없는 빈자리가 존재하죠? 근데 그거는 약간의 이제 플러스를 띄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자리는 계속 전자가 이쪽으로 채우게 되면서 그 빈자리는 일로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전류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바꿔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로 바꿔서 연결하게 되면 여기 N형 반도체에서 남아있던 그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일로 이동을 하겠죠? 이쪽에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에는 양공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면서 흐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이오드라는 걸 설치해서 그 회로에서 항상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걸릴 때만 전류가 흐르도록 만든다. 그래서 그걸 작용이라고 하죠. 정류작용.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번갈아서 전류가 흐르더라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그거를 정리해주는 그런 흐름을 잡아주는 정류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용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반도체 X는 순수 반도체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이 N형이고 어느 쪽이 P형인지까지는 몰라도 되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이두 개의 반도체는 둘 중에 하나는 N형일 거고 둘 중에 하나는 P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자체는 순수 반도체가 아니죠. 일단 N형이든 P형이든 일부러 불순물을 첨가한 종류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순수 반도체는 아니다라는 그런 용어 정리입니다. 그래서 X도 Y도 순수 반도체는 아니다. 불순물 반도체인 N형 또는 P형 반도체이다. 그 다음에 니은. 반도체 Y는 불순물을 도핑하여 만들었다. 지금 도핑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불순물을 일부러 첨가한 불순물 반도체의 종류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전지의 극을 바꾸어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는 검류계 전류가 지금 검출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흐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만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성질이 정류작용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38번 문제입니다. 중요 표시가 붙어 있는데요. 그림은 반도체로 만든 소자를 나타낸 것이다. 소자는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어낸 전자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이오드가 가의 그림으로 나와 있고, 나는 그 중에서도 발광을 주로 그주 목적으로 설계된 그 다이오드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보면 보기 기억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만든 것이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37번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다이오드라는 것 자체가 N형 반도체랑 N형,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를 이어 붙여가지고 걔네 둘에서 나오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정류작용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 다이오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이오드도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만든 거고, 발광 다이오드는 어떨 것 같아요? 얘도 다이오드 종류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어 붙여서 만든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애들이 이동하면서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면서 보통 그냥 다이오드는 열에너지로 그만큼 방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발광 다이오드는 그 에너지만큼을 빛으로 전환하는 속성을, 빛으로 최대치로 전환하도록 그런 물질들을 첨가를 해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물질을 여기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고 우리가 관찰하는 그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색깔도 지정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원리 자체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만들어서 그 에너지 차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이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정류작용을 한다. 정류작용이 뭐였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는 교류여가지고 방향이 계속 바뀌는데,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에는 직류로 그 운용이 되죠. 그래서 그 교류 전류 중에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는 신호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 그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쪽 한쪽 방향으로 오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기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이오드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 나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아무튼 이 회로에는 전기가 공급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흐르면서 그것을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용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맞습니다. 옳은 얘기고.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3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은 반도체를 활용하여 만든 장치들을 나타낸 것이다. 가의 그림은 스마트폰의 터치 스크린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태양 전지판입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기로 태양 전지도 이 빛의 광량에 따라서 이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게 하는 그런 그 반도체를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다에서 이 감지기의 센서에도 이런 반도체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급 장비, 뭔가 굉장히 비싸고 이런 거일 것 같은데, 물론 반도체를 생산하는 설비 자체는 굉장히 고가에 엄청나게 그 발달된 설비를 갖고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산돼서 나온 것들, 뭐 다이오드 하나, 발광 다이오드 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요즘은 굉장히 저렴하게도 만들어낼 수, 그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가는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인데, 빛의 밝기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하여 만든 장치이다. 자, 일단 빛의 밝기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한 거, 우리가 보통 광 센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빛의 밝기를 인식해서 전기 전도도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장치. 근데 지금 요즘 스마트폰의 터치 스크린은 우리가 빛의 밝기에 따라서 이게 뭐 눌리고 안 눌리고가 아니죠. 그런 방식이 아니죠. 저거는 우리가 압력을 가한다든지, 뭐 예전에는 뭐그 장갑을 끼고 있더라도 꾹꾹 누르면 그 압력을 인식해서 이게 이제 터치가 되고 이런 방식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장갑을 끼고 있으면 잘안 되는 이유가 요즘은 정전기를 감지하는 것들로 보통 이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전기, 손가락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정전기를 입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빛의 밝기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속성이랑은 좀 다르죠. 그 눌린 부분, 정전기가 발생한 부분에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면서 여기에 뭔가 터치가 있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설명이다. 그 다음에 니은, 나는 태양 전지판인데 빛을 받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이용하여 만든 장치이다. 자, 지금 뭐 기억이나 니은이 비슷한 어떤 맥락의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장치가 태양 전지판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단은 외부 변화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만든 장치이다. 뭐 이것도 감지기 센서 이런 것도 지금 뭐를 감지하느냐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뭐 여기 가스 누출 센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스 농도. 아무튼 그런 외부 변화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센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1단원에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때에도 이런 그 반도체가 이용이 되는 거였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일반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오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벌써 우리는 두 번째 단원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이! 우리 전체 세 단원 중에서 1단원, 2단원이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딱한 개의 단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느낌이 오죠? 우리 전체 32강인데 지금 13강 했단 말이에요. 남은 3단원의 분량이 1단원, 2단원을 다 합친 것보다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느낌은 3단원 중에 2개를 끝냈다. 그래서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원을 지금 굉장히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통합과학원의 3단원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3단원의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